속에 갇혀 어디론가 이끌리는 듯 사라지지 않는 기분 좋은 떨림 시간은 멈춘 것 같아 까만 밤의 선율 속에 춤을 추는 별들처럼 나조차 모르게 허공 속을 걸어 너에게로 빠져가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햇살보다 눈부신 너를 봤어 네 온기에 내 심장은 녹아 네 안으로 흘러가 내 안은 물든 너의 미소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줄게 내게 마치 된 날 깨우지 말아줘 품 안은 널 가두고 싶어 너는 내 안에 있어 Day by day 나는 내게 빠져가 숨이 막힐 듯한 운명 같은 우리 사랑 영원히 Forever love Cause you're my care 사이로 햇살보다 눈부신 너를 봤어 네 온기에 내 심장은 녹아 네 안으로 흘러가 내 안은 묻은 너의 미소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줄게 마치 된 날 깨우지 말아줘 품 안은 널 가두고 싶어 Every day 너는 내 안에 있어 Day by day 나는 내게 빠져가 숨이 막힐 듯한 운명 같은 우리 사랑 영원히 Forever love Cause you're my care Whoa, whoa. Every day 너는 내 안에 있어 Every day Day by day 나는 내게 빠져가 숨이 막힐 듯한 운명 같은 우리 사랑 영원히 Forever love Cause you're my care You will always be My girl, always be my girl.